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만 유럽 연합 잔류를 예견했던 데서 오는 부작용이 가히 폭발적인데요. 먼저 금융시장에서 직격탄을 맞게 되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2000조, 머릿속에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에 해당되는 2000조라는 그 이상의 돈이 증발하고 영국 파운드화의 폭락, 미 달러의 폭등, 전 세계 주식시장의 대폭락,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만든 이번 영국민의 결정은 아쉬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영국인들이 이유가 뭔지도 몰랐다며 재투표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뭐 장난 한번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이 노래로 우리들 마음을 전하면서 이해는 하지만 진한 아쉬움을 가진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1년 브룩벤튼의 노래입니다. Think Twice.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2016년 영국의 EU 탈퇴에서 발생한 유럽발 금융위기,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마치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10년 주기설처럼 세계를 경량 속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렇게 터졌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됐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인지상정의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들에게는 훗날 판단과 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공황이나 큰 재앙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그런 역경이 닥칠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곡이라 한다는 희망 노래 Over the Rainbow, 오늘은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이 일품인 에바 캐시디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그녀가 사망하는 1996년 그녀의 소규모 공연들 중에서 골라본 Over the Rainbow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프 리차드의 Over the Rainbow를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떤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 외환 위기로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US 여자 오픈에서 맨발샷의 투혼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침내 우승컵을 안게 되는 박세리의 투혼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는데요. 당시 정부에서 박세리 씨의 맨발샷에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홍보광고를 만들어 공중방송을 통해 IMF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광고를 한 적이 있었죠. 양현 씨입니다. 상록수. 불렀던 곡이었죠. 세상에 참 요지경인 게 이렇게 금지곡이 되었던 곡이 외환위기 시절 IMF 극복 차원에서 정부에 의한 국민의 애창곡으로 불려졌는데요. 더 웃긴 것은 양희은 씨가 국가에서 주는 훈장까지 수여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격세지감, 상전벽해 뭐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이 노래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 방송 당시 불렀던 노래로 기타를 치시면서 불렀던 노래로도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EU 탈퇴로 투표 결과가 나오자 한 영국 청년이 페이스북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한 거지 미국으로 이민이나 가야겠다라며 뭐 그런 글을 올리자 이 글을 본 미국 젊은이가 조금만 기다려 우리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잖아 그때 결정해라는 우스갯소리가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두 청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구호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은 나치의 그것을 꼭 연상케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이 노래를 통해서나마 위안을 찾아봅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사이먼 카펑클의 음성입니다. All your dreams are 이 프로그램은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ABC 부동산의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의 써니 미용실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집 살 때는 이삿짐을 사고팔고, 땅 살 때도 이삿짐을 사고팔고, 부동산은 강병식의 사고팔고, 우리 함께해요 이삿짐은 사고팔고. 전화하세요. 02-247-4989.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는데요. 재미있는 일화 하나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 특히 김치가 외국인들에게 냄새로 인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2000년 이후 그동안 홀대받아왔던 한국 음식이 점차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화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불갈비와 비빔밥에 매료되어 젓가락 사용법까지 배운 미국인 4명이 정통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당차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음식 관광을 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도착한 첫날 종로 3가에 위치한 세운상가 부근에서 한 국밥집에서 시민들이 후루를 대면서 돼지국밥을 먹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돼지의 눈, 코, 입, 귀, 그리고 혀를 중심으로 한 피구수비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큰 눈들을 더욱 크게 뜨면서 그날 한국 음식 먹는 걸 포기했다고 하네요. 다음 날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번에는 불고기를 먹기 위해 들어갔는데요. 하필 들어간 곳이 곱창집. 불고기 달라고 한국말로 크게 외치자 주인이 한참 고민하다가 곱창 불고기를 대접했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이 이게 뭐냐고 묻길래 내장이라고 했더니 한참 먹고 있던 도중 무슨 신호에 따라 움직이듯 젓가락 던지고 그냥 때로 나가버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식은 그 후 들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유비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버거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치즈버거. 치즈버거 인 파라다이스. 지미 버펫의 음성으로 들으십니다. 지미 버펫을 얘기할 때마다 싱어송라이터, 작가 겸 사업가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그의 대표곡은 마가리타빌이라는 곡과 또 지금 들으신 치즈버거인 파라다이스인데요. 사업수단이 정말 대단한 게 그는 지금 현재 두 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가리타빌 카페, 그리고 또 하나 체인점은 지금 들으신 치즈버거 인 파라다이스 체인점입니다. 노래처럼 대박을 터뜨리고 지금 있는데요. 전 아직 이 두 카페 체인점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뉴질랜드나 뭐 호주 이쪽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한번 꼭 갔다 와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한국인들만이 유독 좋아하는 팝음악입니다. 80년대 아키노 대통령과 함께 필리핀의 영웅이었던 필리핀의 저항시인 프레디 아길라입니다. 안악. 이슬랑 가사문동이 또 나킹 또와 낭 마구랑 모 아땅 카마이 니랑 용디나 아땅 나나이 아따타이 모이 디말라만 앙 가가오 나무스단 파티 박뚜룩 모 Sagabi nagpupuyat ang iyong nanay sa pagtimpla ng gatas mo. At sa umaga na may talong ka ng iyong amang tuwang-tuwa sa'yo. Ngayon nga ay malaki ka na, nais mo'y maging malaya di man sila payag, walang magagawa. Ikaw nga ay biglang nagbago, naging matigas ang iyong ulo, at ang payo nila'y sinuway mo. Di mo man lang inisip na ang kanilang ginagawa'y para sa'yo. Kat ang nais mo'y masunod ang layaw mo, di mo sila pinapansin. Nagdaan pa ang mga araw at ang landas mo'y naligaw, ikaw ay nalulong sa masamang bisyo. At ang una mong nilapitan ang iyong inang lumuluha, at ang tanong, anak, ba't ka nagkaganyan? At ang iyong mga matay biglang lumuha nang di mo napapansin. Pagsisisiyag sa isip mo, alaman mo ika'y nagkamali. Pagsisisiyag sa isip mo, alaman mo ika'y nagkamali. Pagsisisiyag sa isip mo, alaman mo ika'y nagkamali. 80년대 초 전 국민이 사랑했던 필리핀 출신의 가수 프레디 아귤라의 안아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배우 조승우 씨의 아버지로 지금은 기억되는 조경수 씨의 번안 가요로도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채훈 씨와 더불어 제가 알기로는 서로 두 분이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엎치락 뒤치락 경쟁하면서 TV에서 인기를 얻었던 가수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MBC TV에서 훗날 자민련 국회의원을 지내게 되시는 명 MC 변웅전 씨가 조경수 씨를 소개할 때마다 하시던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미남 가수 조경수 씨입니다. 뭐 이런 멘트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남 가수이셨던 조경수 씨입니다. 행복이란. 예수를 수 없잖아요. 이제는 알았어요. 당신 없는 사랑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사랑이라 있을 수 없잖아 한 20년 만에 다시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도 다소 그런데 아마 좀 듣기에 거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느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주옥 같은 멜로디로 우리에게 80년대 사랑을 받았던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그룹 아바입니다. 안단테 안단테. 그리스 벌써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영화 음악을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악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추억, 그 추억의 뒤안길, 그 길을 다시 한 번만이라도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쉬운 마음을 음악을 통해서나마 달래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ABC 부동산의 황문화, 20년 전통 신부미용 전문의 써니미용실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쇼의 골든팝스, 저는 이광명이었습니다.